만수대 운동의 높이 멋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태양절의 즈음에서 오가미 갱이찌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과 일행이 14일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편 이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진달래 아동기금 회장 진달래 사파리니가 보내온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